닥터 스테판 116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2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상반기 코리아 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를 한번 정리하면서 진보 운동의 흐름도 함께 정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그 전반적인 정세 흐름을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 다섯 번째입니다. 예, 93-94년, 98-2000년, 06-07년, 08-09년 그리고 제4차 북미 반미 대결전이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작이 돼서 2015년 5월 9일 즈음에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슈퍼 EMP 포브스로 시작해서 슈퍼 EMP SLBM으로 결정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는 북이 그렇게 유대자본을 비롯한 미 제국주의를 압박해 들어가는 와중에 상반기에 북의 군사적 공세에 맞서는 미국의 탄저균 메르스 반격이 있었죠. 그래서 네. 여전히 군사적 공방에 여전히 남아있고 본격적으로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북남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방북이 먼저 실현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가 발표되는 7월쯤 방북하고 9월쯤 정상화 발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시기에서 7월이 아니라 이제 8월, 8-1월 즈음에서 그러나 북미 관계 정상화는 9월을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10월 10일 당창건 70일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방북, 북미 관계 정상화가 각각 7월, 9월에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정세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반기에 특히 3, 4월에 군사적 대결상이 주목이 됐고요. 3, 4월에 키르리브 독수리 연습이 있었고요. 5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전승절 5월 9일 즈음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날 보도가 됐고요. 그 전에 이루어졌겠죠. 북의 최첨단 소형 전략 잠수함발 잠대지 탄도탄 탄도미사일이죠. SLBM이라고 합니다.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극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진출해서 미 동부에서 미국을 공격하거나 유럽 서부에서 유럽을 공격하는 그런 노골적인 군사적 시위를 했지요. 네. 그 전에 신포에서 이 잠수함에 탄도탄 미사일을 배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까지 했죠. 네. 남측에서는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대중투쟁이 있었고요. 4월 24일부터 5월 1일 메이데이까지 총파업투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16일에서 18일, 6월 10일, 6월 13일, 6월 25일에 투쟁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이어서 코리아 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네. 이에 그 직후 기자회견을 한 후 코리아 연대는 기독교회 간의 농성을 들어갔습니다. 그 농성 투쟁이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진행이 됐고요. 네. 그 와중에 여러 투쟁이 있었는데 가령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때 전쟁 반대, 테러 반대, 1인 시위 하면서 기자회견한 그런 투쟁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 이제 단전 조치가 취해지니까 별밤으로 맞섰죠. 무엇보다도 이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민주국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전에 4월 11일, 4월 16일, 18일, 24일, 25일, 그리고 메이데이, 이른바 무박일 투쟁이 있었고요. 네. 이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항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들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선, 중간선, 최저선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4월 네. 18일, 4월 24일, 5월 1일 메이데이 각각 그때서부터 날마다 밤샘 투쟁, 반정부 투쟁이 벌어졌다면 각각 최고선, 중간선, 최저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17일, 18일도 중요한 계기였는데 광주에서만 5월 17일 운동대호에 투쟁이 있었고 5월 16일부터 해서 5월 17일, 5월 18일까지 광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독자적으로 또 여러 단체들과 함께해서 전개한 대호는 코리언대가 유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0일 60항쟁 정신 계승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미군 철수 69를 발표했죠. 기자회견에서. 네. 그때 미 대사관 1차 진격투쟁도 벌였습니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런 현수막을 펼치고 네 종류의 전단을 뿌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투쟁이 이제 6월 13일 두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 추모일이죠. 6월 10일에는 이제 코리언대 두 남성 회원이, 6월 13일에는 코리언대 두 여성 회원이 진격투쟁을 전개했고요. 6월 25일에는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소속의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박병금 두 목사와 한 코리언대 회원이 미 대사관 3차 진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네. 네. 네. 1차 때 김대봉 정태호 회원, 2차 때 양곤 이민경 회원, 3차 때 최민 회원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친 코리언대의 미 대사관 진격투쟁 참으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상반기에 민주주의의 민주와 민생투쟁을 결합하고 자주통일의 자주와 통일을 결합하고 또 이 민주민생과 자주통일을 결합하는 그것도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중심고리로 해서 반미투쟁으로 나아가는 정확한 정치투쟁의 노선을 따라서 전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리언대 입장에서는 상반기는 농성투쟁을 벌리는 와중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포럼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열면서 동시에 반박근혜 대중적 항쟁을 추동하는 독자적이고 연대적인 그런 활동을 왕성하고 다양하게 펼친 2015년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에 걸맞는 상반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상반기 그 정세 흐름과 운동 흐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와 북남 남북 관계 그리고 남남 관계의 그 정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그 북미 관계를 보려면 이제 지난해 말부터 좀 봐야 됩니다. 우선 이제 8월 말에 네 번째 이제 드러난 것만 네 번째입니다. 미 군용기가 방북을 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그 제안 내용은 지난해 말 쿠바 미국 관계 정상화 12월 17일이죠. 그리고 올 4월 초에 이제 이란 미국의 관계 정상화 방향 합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북미 관계가 풀리게 되면 이제 북일 북남 남북 관계는 따라서 풀릴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이러한 북미 북일 북남 남북 관계를 핵심으로 하면서도 오지랖이 넓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북이 쿠바와 이란을 챙기는 그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예,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제 10월 달에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서 최후 결심을 하고요. 예, 그것은 이제 한 번 더 힘이 아니라 말로 풀겠다. 대신 그 약속을 지키자는 백두산 칼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군사적 공세가 아니라 군사적 공격, 실제 무력을 쓰겠다라는 결심을 하지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미 국가정보국장 클래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 후커, 이 두 사람이 오바마 친서를 가지고 방북하죠. 그때 오바마가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리더에게도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의 내용대로 올 4월 초에 사실상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이란, 그리고 쿠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이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17일 크로스트랙상에서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달상일, 오픈트랙상에서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일, 이날 이제 쿠바미국 관계 정상화가 발표되는데요. 쿠바미국 관계 정상화를 일종의 리허설처럼 삼고 있지 않는가.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올 9월쯤 발표되는 북미관계 정상화, 쿠바미국 관계 정상화를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전 예행 연습 삼아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 대격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것은 코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 지역, 세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이 원하는 대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이제 북미 수교, 북미 평화협정, 나아가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가 수립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것도 쿠바 미국처럼 라울 카스트로와 이제 오바마의 전화통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북미 관계 이런 정도 수준에서 되면 이제 북일 관계도, 북남 남북 관계도 그런 수준에서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남측의 대통령이 이제 수구 대통령이에요. 6.15 공동선언, 14선을 부정한. 그래서 인정하기 참 어려운데, 인정하게 된다면, 과거에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그 전에 범민련을 고립시키는 진보 세력 내에서도 보다 진보적인 범민련 중심 세력들이 고립된, 그런 형국이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이 고립되는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하나가 되는, 진보라는 통일운동 세력과 개혁이라는 통일지향 세력이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면서 반통일 세력인 수구 세력을 고립시키는 역량 대비해서는 이제 상전벽해의 변화가 있었죠. 네. 이 2000년의 변화 이후 2007년에 14선언이 합의되면서 보다 공고해지려는 찰나에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6.15 공동선언, 14선언이 휴지장으로 변하고, 나아가 박근혜 정권이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이 공교롭게도 8.15가 광복 70돌, 물론 이제 북은 10.10 당창건을 이제 더 중요시하고 혁명적 대경사의 결정적 시기 시안으로 보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8.15 전에 북남, 남북 관계가 풀리고 10.10 전에 이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것은 그에 걸맞는 주객관적인 정세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클로즈 트랙, 오픈 트랙 상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북은 유일상 체계, 유일적 영도 체계의 사회주의 사회로서 최고 리더의 절대적 권위가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최고 리더의 이름으로 혁명적 대경사, 대전환 대변혁, 자주 통일의 대통령을 열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백두산 칼바람의 구체적 표현인 슈퍼EMP SLBM이 미 동부 해안가에서 발사돼서 워싱턴과 시카고, 아마 뉴욕은 파국적 효과 때문에 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금융망이, 신용거래망이 파괴되면서 이제 구석기 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1945년 70년 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폭을 터뜨렸던 거에 대한 역사의 보복, 일본 민중의 원한까지도 대변해서 북이, 물론 그 시기, 그 장소에서 우리 조선 동포가 전범 국민이 아니라 그 반대인 조선 동포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러시아 전승절 즈음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이 1월 초에 미국에 제안했던, 그리고 미국이 거부했지만 키르첼브 독수리 연습이 사실상 용두사미꼴로 진행이 됐죠. 온통 사드 논쟁으로 덧칠이 됐는데, 그것은 5월 9일 즈음에서 발사된 슈퍼EMP SLBM으로 완전히 무력화된 거죠. 대서양에서 쏘겠다는데 태평양에 있는 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때 리포트 주남미 대사의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미국 스스로 이건 테러가 아니다라면서 가볍게 처리했죠. 예. 예, 흥미로운 것은 이제 박근혜가 아이버 AIB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것은 NDB 신개발은행과 함께 브릭스를 떠받치는 금융 체계입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은행은 1944년 IMF, IBRD, 국제통화기금, 뭐 국제개발은행과 비견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유대자본이 44년, 2014년, 70년 만에 월도 똑같습니다. 7월 44년에는 이제 시소의 오른쪽에 미국, 왼쪽에 유럽을 앉혀놓고 중간에서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2014년에는 오른쪽에 미유럽, 왼쪽에 브릭스를 앉혀놓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 국가를 의미하죠. 네. 이런 경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자본이 소련 동구를 붕괴시키면서 사회주의를 없애고 이라크,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반미반제, 반유대 이슬람 세력을 없애는 것과 함께 이제 3대 전략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이에 북은 이북식의 주체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이란에 98년부터 06년까지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고 06년에 부시가 03년 이라크 전쟁에 이어서 부시의 이제 1기, 2기가 있을 때 이제 2기, 후반부 집권 기간의 핵심적인 과업이죠. 이란과의 전쟁. 네.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지요. 18개 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과거 소련이 쿠바에 배치를 다 실패한 것을 이란 스스로 이제 미사일을 만들게 하고 핵탄두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란의 군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치게 했는데 역시 예상하고 강력한 전자로켓탄 반격으로 초반에 정리시켰습니다. 네. 1953년 정형고지 전투라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시절 전선이 교착되자 여러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미국의 군사적 위력을 이제 과시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은 북이 강력한 반타격 역량을 집중해서 오히려 이제 남치적 군사적 시위를 박살을 내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반타격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제 이른바 부러진 미사일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솟구치는 마치 부러진 듯 보이는 그런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그러니 이제 MD로 깨기 어렵죠. 이것이 2012년 4월 13일에는 다탄두로 발사 시험되면서 더욱 그 위력을 이제 과시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다탄두로 퍼지게 되면 그 MD로 깰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10년 3월에 이른바 천안함 사건, 이제 백령도 앞바다에 미 잠수함이 깨진 사건이죠. 그것을 올 3월달 이른바 천안함 사건 그 날에 이제 북이 일정 정도 클로즈 트랙상의 정보를 공개했어요. 미 잠수함이 깨진 사건이다라는 것. 다만 그 잠수함을 이제 북의 미사일로 깼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나 뭐 저절로 깨졌겠어요. 남이 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날 미 민간 비행기가 이번에는 평양을 방문했다가 또 이제 외부에 공개되는 그 사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부시와 오바마의 차이는 뭐냐면 오바마는 이제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그냥 틈만 나오면 방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용기가 네 번, 민간 비행기가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인데 빙산의 일각만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급한지 뭐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2012년 4월 8일 날 올라간 거는 남측 관제탑이 잡혀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남측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회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남측 일반 언론에도 이제 보도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북의 군사적 공세, 2013년 1월 신년 경축 모란모악단 공연 때 등장했던 은하구호, 은하구호 발사와 제4차 핵시험이 있지 않겠냐라는 일반적 분석을 깨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9일에 보도된 최첨단 소형 3,000톤급 이하지요. 세 개의 SLBM을 장착한. 예, 그런데 이제 잠수함 자체가 소형화돼 있고, 그것은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장착했다는 것이고요. 이 소형 SL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슈퍼 EMP를 그렇게 소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 그동안 미사일과 관련해서 이제 소형화를 많이 강조했어요. 정밀화보다도 오히려 더. 그 이유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네. 2014년 5월 21일 노동신문 발표와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피터 프라이 박사, 제임스 우시 전 CIA 국장의 공동 기고문이 요철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제 맞물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소형화가 강조가 됐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 결정적인 공세가 취해졌다는 것은, 북이 처음부터 2012년 12월 12일 이제 북에서는 이제 국방공업이 최초로 만들어진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슈퍼 EMP 포브스 위성탄도로 시작해서 2015년 5월 9일 즈음에서 러시아 전승절 2차 대전이 끝난 베를린을 이제 함락하면서 완전히 항복을 받은 이 즈음에 이제 슈퍼 EMP SLBM 잠수함발 잠대지 탄도 미사일로 이제 마무리하는. 시작할 때부터 끝을 전제로 한 입체전이죠. 속도전이고 전격적이면서도 시작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예상하면서 다양한 작전안으로 이제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예술적 작전안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서 북의 군사적 공세에 압도적 우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조건 하에 6월 달에 이제 미국이 탄저균 메르스, 탄저균 택배 사고, 의도적인 거죠. 너무나 노골적인. 그리고 메르스가 오산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보툴리늄이라고 해서 탄저균은 이제 10만 배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존재하는지는 좀 두고 볼 일이지만, 작년 12월 말에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가 권위 있는 과학 전문지에 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뭐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탄저균의 보툴리늄 10만 배가 있다면 이제 메르스도 그에 맞는 무엇이 있다는 위협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을 북의 클로즈 트랙상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지막 발악식의 반격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북이 성군혁명 이론의 기초에서 남해 대중투쟁이 벌어질 때 군사적 공세를 취하는 4월 16일도 그랬고요. 18일도 그랬고 24, 25일도 그랬고요. 5월 1일도 그랬습니다. 5월 8, 9일 발표 때도 사실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 15일 민족공동행사 무산되면서 그 전날 탄저균에 반대하는 미군 기지 앞에서야 약 1,000명 정도의 반미 반전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함대함 미사일 세 발이 발사됐죠. 네. 그리고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반미 월간이 시작됐는데, 예년과 다르게 그 어떤 군사적 공세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네. 사실상 이제 군사적 대결이 마무리된, 그러니 이제 6월 달 지나서 이제 7, 8월 외교적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될 것이고 또 수면 위로 때 되면 올라올 것입니다. 네. 이제 북일 관계는 뭐 맞먹기 달려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 철저히 종속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손아래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군사 정치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한 일본이 밀란 삼각군사 동맹 체계 안에까지 편입돼 있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일본 아베 총리가 호주를 방문해서 두 나라가 이제 스텔스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하는데, 북은 뭐 이미 90년대 중반 강릉에서 떠오른 잠수함조차도 전혀 기미를 채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스텔스 잠수함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 20년 전 기술 이런 것을 이제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도 감히 북을 상대할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되면서 이제 북미 관계도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제 일본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북 배상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요. 물론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배상 조치 또한 겉으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 자본의 투자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쟁 배상의 성격이 되지 않겠는가. 북의 특구 경제 개발구에 집중적으로 그 배상의 결과로서 고층 빌딩들이 우죽순처럼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제 북남 남북 관계죠.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박근혜의 방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박근혜와 그 패거리에겐 진정성 없는 합의가 될 것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7.4 공동성명 그렇게 하고 유신헌법이 이용했듯이 박근혜는 자신의 통치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죠. 수구 세력이 갈라지는 전략 전술적인 의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 남측에서 종북소동 일으키기 어렵죠. 네. 물론 남측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정권 퇴진투쟁은 전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박근혜 정권의 그 반민주, 반민중성을 규탄한 투쟁은 더욱 세차게 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박근혜는 가고 싶어도 그 패거리가 가고 싶지 않든지 어쨌든 저쨌든 방북하지 않고 이러한 대세에 순응하지 못하면 9월부터는 정말로 강력한 남측 민족만이 아니라 전체 민족 차원의 정권 퇴진 투쟁, 타도 투쟁으로까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9월, 10월, 11월은 올 상반기에 3월, 4월, 5월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5월 1일 메이데이가 있듯이 이제 11월 초중순에 노동자 대회가 있죠. 전태일 열사 추모 기념일의 즈음에서. 네. 그때가 이제 최고 절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에 교훈을 삼아서 미리부터 해야죠. 네. 상반기에 두 번의 대중적 항쟁 기회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16, 18, 24, 25 메이데이 이렇게 각각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됐다면 이제 최고선, 중간선, 최저선이 됐을 텐데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4월 16일을 기념하면서 이제 416시간 전에 4.16 투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4.16 연대가 네. 끓여지고 준비입니다만은. 이런 그 덕분에 그 이후에도 5.16, 5.17, 5.18, 5.30, 6.13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전반부 세 번의 기회나 후반부 세 번의 기회 다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교훈을 찾아서 이제 9월, 10월, 11월에 투쟁도 미리부터 이제 충분히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이제 7월달에 이제 방북하는지 여부를 보고요. 8.15 즈음에서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8.15 즈음까지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8.15는 물론 남은 참여하기 어려울 테고 북과 해외가 광복 70도 행사를 치르면서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전민족적인 반박근혜 투쟁 결의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전민족적인 반박근혜 투쟁이 전개되면서 과연 하반기 버틸 수 있겠는가. 지금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29%, 실제는 10% 이상 더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그래서 남측 내에 이제 박근혜는 이제 민주 민생의 적이면서도 전민족 차원에서의 자주 통일의 적인 세월호 참사 학살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뿐만 오히려 쓰레기 시행령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천안함은 바로 인양하면서도 세월호는 인양하지 않는 최근에 이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마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인터뷰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압수수색에 대한 이제 반격의 차원이었던 거죠. 이것을 입증할 만한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박근혜가 등장해가지고 뭐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냐라고 한 헛소리는 제정신을 가지면 할 수 없는 소리 아닙니까? 네. 예,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7시간 동안 전화질만 하다가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더라. 그러니 이제 마약 복용설이나 정윤회와의 이제 스캔들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세훈 건에 이어서 이제 성완종 건이 터지면서 완벽하게 4,500만 건 댓글 공작과 이 중견 기업가가 이 정도였으니 불법 정치 자금이죠. 대기업 재벌들은 오죽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2, 19가 이제 선거 쿠데타다. 우리 코리아 연대가 이제 5월 16일에 5.16, 5.17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의 계승이자 변형이다. 아, 박근혜의 12, 19 선거 쿠데타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런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원세훈은 이제 법정에서 구속됐고 성완종은 자살로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이 목숨까지 던지면서 확인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그 증언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견이라고 하는 견찰이라고 하는 이제 검찰은 역시 청와대 뜻대로 왜곡된 결과를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이완구를 이제 총리에서 사임시키고 홍준표와 함께 이제 적절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죠. 네. 역대 그리고 현직 비서실장 3명, 다시 말씀드려서 박근혜의 최측근 3명이 연루된, 그 외에도 새누리당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련이 된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 민중의 민생 파탄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세금 폭탄도 있고 박근혜의 숱한 거짓말 공약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철도 보건의료 쪽의 민영화 사용화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상반기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 계약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역시 그 총파업의 분위기, 상반기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뭐 코리아 연대도 전선 투쟁 기회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흐지부지 됐죠. 노동시장 구조 개혁도 지금 감히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2차 총파업이 7월 15일에 이제 예견돼 있는데. 그런 투쟁들이 이제 전선 투쟁으로까지 이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제 위협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에 의해서 그러한 노골적인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미봉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500조 재정 폭탄과 이것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는, 특히 그 작년 말 정윤회 게이트, 박근혜 정윤회 게이트와 올 초 연말 정산 세금 폭탄,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 다 2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20%대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년 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직후 3일 만에 코리아 연대 사무실을 마포만 해도 68명이나 이제 덮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올 상반기에 이제 그 국가보안법을 이제 개혁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만 돼도 이제 강제해산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코리아 연대는 지금 6개월 가까이 농성 중이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안 탄압, 공안 전국 드라이브가 멈추는 사실상 이제 상반기에 실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공안 탄압에 정면으로 맞선 바로 대오가 코리아연대이기 때문에 그런 농성투쟁 또 민주국제 포럼과 독자성과 함께 연대성을 견지한 특히 그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전개된 반박근혜 투쟁을 중심으로 한 민주와 민생을 결합하고 자주와 통일을 결합하면서 민주민생과 자주통일을 결합하는 그런 투쟁의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유감스러운 거는 이제 전체 운동권에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는 데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측에서의 반박근혜 공안탄압 분쇄 투쟁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 오히려 그 주도 세력이 공무원 노조 사퇴라고 하는 이충재위원장을 비롯한 세력들이 지금 탈퇴를 하고 또 다른 공무원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이제 그것은 공무원 노조 내에서 종파 패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세력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또 다른 공조직을 만드는 것은 역시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쨌든 당이 깨졌는데 그 투쟁을 하지 못하고는 공무원 노조마저도 깨지게 만드는 다시 말씀드려서 당과 똑같은 패턴으로 당이 두 번 분열 분당됐다가 결국은 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공무원 노조도 또다시 분열 분당을 거쳐서 이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그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겠나라는 극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종파 패권 문제만이 아니라 기회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과정에 선거나 재정 차원에서의 어떤 부정, 불법도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과거 90년대 이제 한청년 범민운동을 같이 했던 코리아연대 측과 함께 그렇게 했던 또 다른 측이 이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구체적으로 6.15 공동선언 실천 정도의 활동만 한다는 것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데이 무박일 투쟁에 사실상 코리아연대 외에는 진보운동권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이제 5.16, 5.17, 5.18 때 오늘의 금남로로 가시는 광화문에서의 투쟁이나 6.13 때 민주국민행동이 출범하면서 서울시청에서 행사 또 노점상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민생대회로 치러지는 부분들 전부 다 취소됐죠. 메르스 네. 사태의 후과이기도 하지만 네. 진보운동이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6.15 민족공동행사 무산에 대한 규탄투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5월 16일, 17일, 18일 투쟁만이 아니라 6월 10일, 6월 13일, 6월 25일 미 대사관 진격투쟁까지 해서 또 진보 목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중적인 활동을 통해서 코리아연대는 그 독자성과 연대성을 변제법적으로 결합시킨 그러한 조직 노선의 원칙성과 융통성의 모습 보여주면서 4월 11일부터 5월 1일 메이데이까지는 연대성을 중심으로 5월 16일, 18일과 60, 613, 625는 독자성을 중심으로 상반기 투쟁의 절정기를 보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와 민생을 결합하고 자주와 통일을 결합하고 민주민생과 자주통일을 결합하는 그것 또한 반박근혜 투쟁을 중심고리로 반미자유화를 전략적으로 지향하면서 주선으로 틀어주면서 인상적으로, 감동적으로, 영웅적으로 투쟁해왔다. 코리아연대는 자부심 넘치는 2015년 상반기 투쟁이 아니었는가. 과연 이 이상 투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선에서 모든 예비와 잠재력을 발동하면서 유감없이 투쟁했다. 이렇게 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정세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내친 김에 전체 운동 세력의 흐름과 코리아연대 흐름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저는 그 코리아연대의 그 상반기 흐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농성과 포럼 그리고 포럼과 투쟁을 잇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국제 포럼이 4월 27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민주국제 포럼이 진행되기 전에 남대문 경찰서 상위 방문 투쟁을 시작으로 총 8명의 그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연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투쟁으로 시작해서 포럼으로 연결이 되고 다시 메이데이 무박 2일 투쟁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남대문서에서 이제 사유를 봤다는 이유로 이제 연행이 됐죠. 우리 양고은 공동대표가. 남대문서에서 이제 4명, 그렇게 연행된 뒤에 이제 서울시경에 항의 방문하면서 주동적으로 연행됐죠. 네. 아예 그냥 치고 들어가서 기자까지 해서 총 4명 추가로 이렇게 연행이 돼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고은 공동대표는 포럼의 개막 토론회 사회를 석방된 지 몇 시간 만에 아마 그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뭐 바로 그 사회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천과 이론의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남코리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단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네. 이 포럼은 이제 그 반박근혜 투쟁이라고 하는 실천의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박근혜라고 하는 비판의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문제이면서도 남코리아보다 심각한 특수적인 문제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기획되고 성과적으로 진행이 됐다. 네. 그 하이라이트가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때 국제포럼 참가자들이 귀빈속에 초대되고 행진할 때도 이제 맨 앞에서 했죠. 가운데 코리안대 이상훈 공동대표가 섰고요. 네. 그 뒤를 이제 금속노조가 따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재미난 거는 이제 코리안대 기독교관 농성 중 3월 말에 이제 단전 조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네. 노골적으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지요. 외압에 기초한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별밤이라고는 이제 문화 형식의 방법으로 받아친 거지요. 네. 단전이 되면은 별밤을 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기를 오히려 기다렸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단전 조치가 늦어지면은 별밤 주최 측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아저씨 빨리 그 저기 단전 안 하냐고 다 그치는 일까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그 농성단원인 이제 코리안대 최민 회원이 기타도 잘 치고 원래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서 이제 그런 그 분위기를 좀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처음처럼인가요 노래? 네. 그 후렴구 동지들아 휘몰아쳐 가자. 네. 그 후렴을 10번이나 했어요. 네. 네. 네. 인터넷에 이제 그 영상이 있는데 10번까지는 다 안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 그 최민 회원이 이제 사실 좀 신기가 있잖아요. 기독교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지만. 신상적인 걸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잠잘 때도 좀 특이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이 최민 회원이 이제 10번을 이렇게 했는데 대충 그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코리안대가 강력한 반박근혜 투쟁을 전개한 게 한 10번쯤 돼요. 네. 휘몰아쳐 간 게. 네. 예, 그래서 그 신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그리고는 그 마지막 10번째로 본인이 장식한 거였네요. 네. 6월 25일 목사님들 오고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하면서 그 막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네. 진격하는 사진을 보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농성단의 이제 투쟁으로 시작해서 투쟁으로 마감한 상반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8일 농성에 돌입한 이후 지금 170일 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기억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2, 3월 반전평화 투쟁, 4, 5월 민주민생 투쟁, 6월 자주통일 투쟁을 벌여오면서 코리안대는 민중들의 요구와 정세에 부응하는 투쟁을 가장 앞장에서 벌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한 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안대 회원들은 완강한 투쟁을 벌이면서 연행도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기세 있는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촛불 신문을 배포를 하는데 당시에 참석자들은 아 코리안대다 라면서 촛불 신문을 달라고 하거나 어떤 시민은 촛불 신문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3호의 촛불 신문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광화문 노숙농성을 이어왔죠. 네. 그리고 미대사관 앞, 청와대 앞, 종로서 앞, 그리고 최근 6월 23일 개소한 북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앞 등 총 다섯 곳의 1인 시위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코리아연대는 상반기 투쟁을 벌여오면서 하반기에도 그러한 기세로 힘있게 투쟁을 전개하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예, 역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다운 감명하고 인상적인 그 정리 말씀인데요.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올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간의 농성투쟁이 전개됐고요. 이 농성에 이제 전반부에서 2, 4월 달에 반전투쟁 잘 지적해 주셨고요. 4, 5월 달에 민주민생투쟁. 이 와중에 이제 민주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자주 통일투쟁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코리아연대의 상반기 투쟁은 농성과 포럼과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 다 말씀하셨는데 1인 시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그 사실 1년이 넘었죠. 네. 네. 김병동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겸 이제 진보노동자회 대표의 1인 시위는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한때는 그 모서리에 그 꽃이 있잖아요. 네. 그 꽃이 모자처럼 펼쳐주는 네. 그늘도 형성해주고 뭐 뙤약볕에 이제 계속 서 있으면 힘든데 그리고 이제 그 경찰들이 수행원처럼 쭉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거의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신토불이 경지에 네. 1인 시위의 극점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우리가 김병동 대표의 힘 있는 1인 시위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연행자들은 30명입니다. 이제 코리아연대 투쟁 과정에서. 이 중에서 4월 11일부터 5월 1일 메이데이까지 이제 전선투쟁, 이른바 전선투쟁의 과정이었고요. 네. 네. 5월 16일, 6월 10일, 6월 13일, 6월 25일은 코리아연대 측에서 진격투쟁하면서 벌어진 연행이었습니다. 네. 네. 30여 명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제 보기에 또 한 명의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남청 코리아연대 회원이죠. 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서 학생운동을 계속했죠. 네. 그 사진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을 보니까 또 손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제 감동으로 울컥하는 그런 그 남창우 회원의 이제 구속이 있죠. 지금 이제 곧 재판을 받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제 4월 11일 날 연행됐던 유족들과 함께 있다가 투쟁하면서 연행됐던 진영아 코리아연대 산악 진보노동자의 사무국장의 단식 묵비 투쟁이 있었죠. 네. 12일간입니다. 왠지 네. 단식이 앞서고 묵비가 뒤에 있냐면 48시간 동안만 이제 연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단식 묵비라고 표현하는데 남창호 회원은 묵비 단식 투쟁을 한 것이죠. 네. 남창호 회원은 묵비 단식 투쟁을 했죠. 네. 9일 동안. 그때 8일째 이제 수원 남부서에 이제 다른 단체 남창호 의원이 이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학생위원장이었죠. 그런데 단식 8일째에 민주노동당 최고위급의 직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충남도당 학생위원장은 단식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런 대비가 있었어요. 과연 이제 수원 남부서의 경찰들은 어떻게 봤을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 10일, 6월 13일, 6월 25일 진격투쟁에 참가한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전부 강인한 범민련 의장의 사진과 유언을 담은 그 배경막 아래서 결의를 다지지 않았습니까? 6월 6일 6주기 결의 대회도 했습니다만은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제 강인한 정신을 계승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는 또 미군 철수 반미자주화 투쟁에 나서는 생전에 그렇게 미군 철수 투쟁, 연방제 투쟁을 전개하시고 끝내 이명박의 퇴진 투쟁에 떨쳐나서라고 호소하시면서 순절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코리아 현대의 투쟁이 아니었나. 강인함 정신, 범민련 정신을 계승한 코리아 현대의 투쟁. 2015년 상반기 투쟁과 함께 잊을 수 없는 투쟁이다. 두고두고 되짚을 수밖에 없는 투쟁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 8월 여름을 거쳐서 하반기에도 당연히 계승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반기는 코리아 현대 진명목이 투쟁 통해서 농성 포럼 투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상반기 정세를 비롯해서 그 전체 운동 흐름과 코리아 현대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현재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지금 대전환기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그 성과를 계승해서 더욱더 치열한 투쟁으로 결정적인 국면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은함 정신을 계승한 코리아 현대 투쟁은 이후 더욱 힘있게 전개될 것입니다. 네, 닥터 스테판 116회, 인턴 스테판 26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